우리나라에서 이룩되고 있는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 성과를 최근 여러 나라 출판 보도물들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나이지리아, 민주공화국, 브라질,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신문, 통신, 방송, 인터넷들은 빠른 속도로 진척되는 피해복구 전투, 피해복구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조선인민군 군인들 등의 제목 밑에 한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에서 연일 영웅적 위훈을 떨쳐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 소식을 상세히 전했습니다.